teach me to dance, will you? Did you say dance? Come on, my boy.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파란색 계열의 물감들은 모두 다 풀어놓은 것 같은 바다, 하얀 석회벽, 푸른 문, 골목을 다니는 고양이, 그리고 올리브나무 열매.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그리스죠?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늘 FM 영화음악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음악들 한 시간 동안 띄워드릴 텐데요. 첫 곡은요. 광기가 없는 자는 절대로 자유를 찾지 못한다. 사람에게 광기가 없으면 밧줄을 자르고 자유로워질 수 없다. 라고 말한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소설을 1964년에 미카엘 카코야니스 감독이 스크린에 옮겼죠. 바로 히라빈 조르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안소니 퀸이 아주 강한 생명력과 열정을 지닌 조르바로 생애 최고의 연기를 보여줘서 평론가들이 안소니 퀸은 이 역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오늘 첫 곡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 크레타 섬의 황량한 바닷가에서 모든 속박에서 초월한 듯이 춤을 추던 그 조르바의 모습과 함께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영화 음악 조르바스 댄스였어요. 이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요, 그리스 현대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영화 음악가가요. 음악은 탱크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 민속악기인 부조키를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그리스의 춤, 리듬, 그리고 더불어서 그 풍요로운 신화, 또 음악 유산을 함께 전파하기도 했죠. 자, 그럼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영화 음악을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Licaria hicaimo che vostra macchia dottito che dottito che de milo a voz se tu e ti do caimo a voz se tu e ti do caimo Πάει χωρίς δουλειά και εξοχιονίζει και φυσά χωρίς τσιγάρο και δουλειά απόψε, απόψε το δάκρυ του κοινά απόψε, απόψε το δάκρυ του κοινά έχει καημό μα όταν κοιτά τον ουρανό τα μάτια του είναι δυο πουλιά απόψε, απόψε μου σκίζει η καρδιά απόψε, απόψε μου σκίζει η καρδιά 영화 페드라에서 미키스 베오드라키스가 만든 영화의 러브 테마, 그리고 그리스 군사정권의 정치적 음모를 그린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영화 제트에서 미키스 베오드라키스의 파트너인 여가수 마리아 파란두리의 Murmur of the Heart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띄워드린 곡은 미키스 베오드라키스와 함께 활동했던 작곡가죠.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영화 음악,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의 주제곡인 피레우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여배우이자 여권운동가, 정치가, 그리고 한때는 그리스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여장부지요. 멜리나 메르쿠리의 노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의 항구 도시 피레우스를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으로 마노스 하지다키스는 1960년 외국 작곡가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페드라는요,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 처음에 1967년에 개봉이 됐었는데 죽어도 좋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죽어도 좋아, 사랑하다가 죽어도 좋아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흔들릴 정도로 열병 같은 그런 사랑에 빠진 두 사람.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새엄마고 남자는 갓 20살이 넘은 젊은 아들이에요. 금기의 영화였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죠. 그리스 신화 속에 그 크레타 미노스 왕의 딸인 페드라가 전처 아들 히폴리투스를 사랑하지만 그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자 몸에 달아 자살을 합니다. 유서를 남기고요. 그 신화를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정말 그 어떤 사랑의 그 뜨거움, 열병 같은, 그리고 죽음도 견딜만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보신 그런 영화죠. 1962년 주일 다센 감독의 영화였고요. 제트 같은 경우는 1968년에 깐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나무 주연상,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스 출신의 코스타 가브리스 감독의 작품인데요.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963년에 암살돼서 그 정치 스캔들이 되어버린 그리스 국회의원 그레고리오 람브라스키의 이야기를 다룬 제트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폭력에 맞서는 진실의 힘을 그린 그야말로 정치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어로 제트는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대요. 그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Z는 대문자, 영문자, 대문자의 가장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문자, 그러니까 큰 소리로 쓰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소문자로 써야 하는 사회는 사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죠. 일요일은 참으세요도 역시 주일 다센 감독의 영화인데요. 1960년에 만들었고 까네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 그리고 코발트 블루라는 색깔로 표현되는 눈부신 지중해. 우선 그리스의 미기스티 섬을 배경으로 한 가브리엘 살바토레 감독의 영화, 1992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죠. 지중해부터 가볼까요?

άνοιξε ξανά του κόσμου η παγωνιά κι η ερημινιά. Πώς να τη γιατρέψει στην παλιά πληγή βαθιά μες στην ψυχή. Θαλασσινό πουλί στα όνειρά μας. 지금 FM 영화음악 정은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임재현 프로듀서가요. 지금 좀 꼭 이 말을 들려줘야지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 친절하지요? 전쟁을 휴가처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현실을 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꿈같은 영화였죠? 미기스티 섬이 배경이 된 영화 지중해에서 작가 지안카를로 비가츠가 들려주는 영화의 메인 테마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캐팔로니아 섬을 배경으로 꼽힌 러브스토리 코렐리의 만돌린 중에서 러셀 왓슨이 불러주는 센자리떼 당신 없이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그리스 미코노스 섬에서 펼쳐지는 중년 여성 셜리 발렌타인의 자찾기. 제목이 셜리 발렌타인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여자의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가 출시되어 있는 바로 그 영화입니다. 거기서 Coming to Greece와 Arrival in Mykonos라는 두 곡의 모음곡 세 번째로 들려드렸고요. 마지막 곡은 영화 시트라 섬으로의 여행 중에서 조르주 달라스가 불러준 Voyage à Sitre였습니다. 코렐리의 만돌린은요. 그 셰익스피어의 러브를 만든 존 말든이 2001년에 만든 영화죠. 그 니콜라스 케이지와 페넬로페 크루즈가 연인으로, 그러니까 연인이 되어버린 그런 영화였는데 정말 영화 얘기는 둘째치고요. 섬 풍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영화를 끝내고 그 섬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6만 평의 외딴 섬을 사들였을 만큼 정말 그림하나는 기가 막히게 멋진 영화였죠. 영화에서 음악은 심장이며 이야기 그 자체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러셀 왓슨의 그 감미로운 노래가 참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영화 시트라 섬으로의 여행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감독이죠. 테오 앙겔라플로스 감독의 영화인데요. 단짝 작곡가인 엘레니 카레인드로와 함께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난 그런 작품이죠. 시트라 섬으로의 여행에서요.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안개 속의 풍경, 율리시즈의 시선, 영원과 하루 같은 영화를 내놓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은 바로 안개 속의 풍경의 아다지오입니다. 그 곡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 풍경이 담긴 영화음악 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you're smiling. When you're smiling,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Who keeps smiling when you're laughing? When you're laughing, the sun keeps shining through. But when you're crying, you bring on the rain. So stop your sighing. Be happy again. Keep on smiling. 'Cause when you're smiling,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When you're smiling, 영상미학의 교과서라고 불리우죠. 정말 우리가 예술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 들어봤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아빠를 찾기 위해 그리스로 향하는 소년 차스키의 이야기죠. 여성감독 엘라 램하겐이 정말 소박하고 따뜻하게 연출한 영화 차스키 차스키 중에서 차스키의 테마였습니다.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우디 알렌 감독이 뉴욕과 아테네를 오가면서 내놓은 아주 유쾌한 코미디 마이티 아프로디테 가운데서 When You're Smiling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안개 속의 풍경이랑 차스키 차스키 둘 다 아빠를 찾아가는 그 여행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네요. 안개 속의 풍경은 아빠를 찾아서 길을 나서는 남매의 여행길을 그리고 있죠. 정말 슬프고도 아름다운 영화인데요. 이 여리고 부서질 것 같이 착한 두 남매에 비해서 어른들은 너무나 잔인무도하고 야만적이고 그 뒤로 보여지는 그리스의 현대의 모습도 아주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최우수 감독상을 비롯해서 1988년에 5개 부문을 수상했죠. 정말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그것이 근데 날카롭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시적인 화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차스키 차스키는 우리가 스웨덴 영화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죠. 유쾌하고 따뜻하고 소박하고 참 아름다운 영화인데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는 그 8살 소년 천진스러운 그 차스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히 여기서도 그 지중해 바다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죠.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아빠를 만나서 아들과 아빠가 바닷속을 유영할 때, 그러니까 헤엄치고 다닐 때 그 바다의 모습이 이게 바로 지중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려졌었습니다. 우디 앨런 감독은 그 재즈 뮤지션이라서 그런가요? 본인이 그러니까 재즈라는 음악 장르에도 아주 능통한데 아주 통달해 있는 감독인데 최근에는 그 뮤지컬 장르에 아주 관심이 많죠. 이 마이티 아프로디테를 보면 그리스 신화도 그 안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참 이렇게 코미디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미디 하나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감독이죠. 자, 이번에는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반잘레스와 야니의 음악, 그리고 나나 무스크루의 노래를 들어보죠.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영화음악 중에서 야생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 로페라 서바주 중에서 힘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야니의 대표곡이죠. Reflections of Passion 그 실황음반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주윤발 오창량이 주연한 화기소림의 삽입곡이었습니다. 그리고 TV 미니시리즈 화가의 딸 중에서 나나 무스크리의 Only Love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자, 마지막 곡은 영화 나의 그리스식 웨딩 중에서 주인공 튤라의 결혼식에서 나왔던 웨딩 밴드의 연주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Ένα τραγούδι θα σας πω επάνω στο λεπτό.